너란 녀석이 있대지 다들 관심 있어 혼자인 걸 좋아한대 처음엔 친해지고 싶어 말 걸어봤는데 그러니 더 매력 있어 솔직히 말해 그냥 호기심에 다가간 건데 감정이 변했어 다들 네가 조금 어렵대 너를 좀 더 알면 안 그런데 baby 내가 너무 빠르네 oh la la la la la come on 세상 다 가진 너 어디서 왔니 I want it all the type I 온종일 네가 궁금해 기대만 보지만 별일 없어 늘 그렇듯 비밀을 말해 무심한 너의 매력이 뭔지 말해보자 내게만 털어놔 몰라 보게 가까워졌어 나를 볼 때만 웃는 너 집에